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어 공부를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제27과입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은 誰が 결혼するんですか? 누가 결혼하는 건가요? 입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오늘은 친구인 사쿠라의 집에 왔습니다. 사쿠라는 안나에게 결혼식 초대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제27과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誰が 결혼するんですか? 누가 결혼하는 건가요? 誰が 결혼するんですか? 시즈오카의 친구. へえ、いつですか?来月20日よ。アンナも一緒に静岡に行かない? 다시한번들어보시죠。 誰が結婚するんですか?静岡の友達。へえ、いつですか?来月20日よ。アンナも一緒に静岡に行かない? 그럼대화내용을설명해드리죠안나가사쿠라에게물었습니다 誰が結婚するんですか?누가결혼하는건가요? 누가결혼하는건가요?라고물었는데요오늘의중요표현이죠 誰れ 는누구인데요주어를묻는의문사뒤에는조사인 나 를붙입니다 결혼 은결혼이고요 する 는 します 합니다의사전형입니다 결혼결혼에시마스합니다를붙여서결혼한다라는동사가되는거군요 네금방하셨네요그리고 んです 는상황이나이유를설명할때사용하는표현입니다조사인 가 를문장끝에붙이면의문문이됩니다 んですか 는설명을요구할때사용합니다 안나는결혼식초대장을보고누가결혼하는지사쿠라에게설명을요구한거군요 네그렇습니다んです앞에동사는보통체가되니까주의가필요합니다 보통체동사는마스가붙지않는동사였죠그러니까개공시마스결혼합니다가사전형인개공수르가되는거군요 네그렇죠그럼오늘의중요표현인누가결혼하는건가요의발음을연습해볼까요 誰れが結婚するんですか 사쿠라가이렇게대답했습니다 静岡の友達 静岡친구라고대답했는데요 静岡 는일본중부에위치해있는태평양의면에있는현입니다 너 는명사와명사를이어주는조사고요 友達 는친구란뜻입니다 사쿠라는시즈오카에친구들이있군요 네사쿠라는시즈오카현시즈오카시에서태어났는데요고등학교때아버지의전근으로도쿄로이사왔습니다얼마후에시즈오카에있는친한친구가곧결혼을하는겁니다 안나가이렇게말했습니다 헤 헤는특별한뜻은없고친한사이에맞장구를치는표현입니다 いつですか 언제입니까란뜻인데요 いつ 는언제이고요문장끝에붙이는정중한표현인 です 예조사인가를붙여서의문문을만드는겁니다 いつですか 언제입니까는자주사용하는표현이죠 이어서사쿠라가말했습니다 来月20日요 다음달20일이야라고말했는데요 来月 는다음달이고요이달은 今月 지난달은 先月 입니다그리고 20日 는20일입니다 어그런가요 ?20 은니즈라고하는거아닌가요 네일본어에서는날짜를표현할때숫자읽는법이바뀌는경우가있습니다20일은 하츠카 라고하니까요그대로외우면좋습니다그리고 요 는상대방이모르는정보를전할때문장끝에붙이는조사입니다 안나모이쇼니시즈오카니이카나이 안나도같이시즈오카에가지않을래라고물었는데요 안나 는안나고요 모 는도라는의미의조사입니다 이쇼 는같이함께란뜻이고요 니 는수단을나타내는조사입니다 시즈오카 는시즈오카란지명이고요 니 는 조사로서 여기서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카나이 는 이키마센, 가지 않습니다를 친한 사이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키마스, 갑니다의 나이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형 동사의 어미에 억양을 올리면 권유하는 표현이 됩니다. 억양을 올리면 원래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권유를 하는 의미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나이형 동사를 사용하면 상대방의 의향을 물으면서 권유하는 표현이 됩니다. 정중하게 물을 경우에는 이키마센카,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중요 표현은 誰が 결혼するんですか? 누가 결혼하는 건가요? 誰が 결혼するんですか? 시즈오카노 토모다치. 헤, いつですか? 来月20日요. 안나も 一緒に 시즈오카에 行かな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誰が 결혼するんですか? 시즈오카노 토모다치. 헤, いつですか? 来月20日요. 안나も 一緒に 시즈오카에 行かない? 이어서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입니다. 이 강좌의 감수자인 도쿠나가 아카네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날짜를 말하는 표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일본어에서 매월 첫날인 1일은 1일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달이 나온다라는 의미로 달의 첫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2일부터 10일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2일은 2일, 3일은 3일, 4일은 4일, 5일은 5일, 6일은 6일, 7일은 7일, 8일은 8일, 9일은 9일, 10일은 10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7과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일본의 옛날에 숫자 세는 방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11일 이후는 숫자 뒤에 1이란 의미의 니치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11일은 11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4일은 14일이라고 하고요. 20일은 20일, 그리고 24일은 24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였습니다. 이어서 의성어 의태어 코너입니다. 오늘은 동물의 울음소리를 표현하는 의성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소리가 무슨 동물의 울음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왕왕. 왕왕?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정답은? 아, 개가 짖는 소리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소리는 아시겠습니까? 냐냐.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데요? 네, 정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맞추셨나요? 의성어 의태어, 오늘은 왕왕과 냐냐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안나가 오늘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안나의 한마디 코너입니다. 요와 사쿠라 씨의 고향인 시즈오카 씨에 같이 가기로 했는데 사쿠라 씨가 참석하는 결혼식에 나도 참석하는 줄 알았더니 초대장이 없는 사람은 갑자기 참석할 수는 없다고 하네. 네, 제27과 공부 어떠셨는지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誰が 결혼するんですか? 누가 결혼하는 건가요?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나가 사쿠라와 함께 시즈오카에 갑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